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의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이 구바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서거에 점한 추모 행사들에 참가하고 9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.